호기심 마음을 채우려 외로움이란 핑계 뒤에 숨어 아무에게나 미소를 흘리고 달콤한 말에 취해 스스로를 망치는 너 잠깐 스쳐가는 바람인 걸 알면서도 모든 걸 던지는구나 진심이란 단어는 내겐 사치일 뿐 사람이 고픈 건지 사람이 고픈 건지 한입 베어 물고 버리는 싸구려 감정 노름 그건 공허일 뿐 그 사랑이 널 채워줄 것 같니 깨진 유리조각 아무리 모아봐도 상처만 깊어질 뿐 결국 혼자 남는데 쓸쓸함만 남는데 스스로는 사랑이라 포장해도 결국엔 다 무너질걸 잠깐의 온기가 널 지켜줄 뿐 결국 더 추워질 뿐 상처받는 건 너인데 진심이란 단어에 결국엔 혼자인걸